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 뉴스 황명규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모호한 법적 책임과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합의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 자식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부인 노소영 씨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 인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가 사실상 일본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일관계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점과 함께 한국 정부가 최종 합의라고 양보한 점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어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는 우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2년 전 고노다마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도 법적 책임 문제에 있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피해자 당사자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하셨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사실상 못 박으면서 재론의 여지를 완전 차단했습니다. 조세영 전 외교통상부 동북아 국장은 일본이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상으로 해소돼 일본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우리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패착으로 꼽혔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소녀상 문제는 이제 위안부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물인데요. 협상 결과를 보면 그 일본의 측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상태라서 사실상 한국 외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번 합의로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는 마련했을지 몰라도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부실 협상에 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은 한일 두 나라 합의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합의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구현 기자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공식 사죄를 받고 법정 배상을 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만행은.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도 한일 양국의 합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 10명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은 오늘 할머니들의 명확한 입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고 장기 투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입니다. 다시 한번 할머니라고 모여서 발표문을 좀 낭독해 드리고 또 이제 그 내년 초에 일본 도쿄하고 오사카 쪽에 증언 집회를 하고 또 내년 4월에는 미국 홀로코스트 센터와 함께 그 특별전을 한 달 정도 합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수요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공조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에는 정부의 불통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대엽 윤미향 대표입니다. 피해의식 속에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당사자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 당국이지만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벌써부터 양국 간의 합의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타결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일본에 면죄부를 찍어주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교적 측면에만 매몰돼 원칙을 저버렸다면서 특히 합의 내용이 이행될 경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로 간주하기로 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선언한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인류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국가 차원의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건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아픈 과거도 잊지 않겠다며 역사적 기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난징의 문을 연 위안소 전시관과 대학살 기념관을 이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7년 대규모로 확대해 지은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엄숙한 실내엔 12초마다 한 번씩 물방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937년 12월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그해 겨울 12초에 한 명씩 무려 3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와중에 부녀자 5만 명이 강간을 당한 채 희생되거나 목숨만 겨우 부지했지만 일본군은 곧바로 난징 곳곳에 40 곳이 넘는 위안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지난해부터 국가 추모일로 지정해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여는가 하면 지난 10월엔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난징 대학살 연구의 주청산 회장입니다. 일본군이 당시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공소제기인 동시에 역사를 잊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자고 국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역사인식은 이달 초에 또 다른 기록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건물만 8개로 최대 규모의 일본군 위안소가 운영됐던 리지항 유적지를 확인해 3,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분관 개념으로 연 겁니다. 난징에서 연구 중인 역사학자 신경란 씨입니다. 해가 전부 위안소로 썼던 거고 중요한 건 여기는 일본 여자들, 그다음 조선 여자들, 그다음 중국 여자들 따로 관리했어. 이게 8개인가 지금 건물이 있는데 2개를 조선 사람들이 쓰고 뭐 3개는 중국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갈라서 군인을 받았다고 하고요. 임신한 채 찍힌 나체 사진으로 잘 알려진 북한의 고 박영심 위안부 할머니는 이곳을 상징하는 동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 할머니가 지난 2003년 이곳을 찾아 증언하면서 고층 건물이 즐비한 금싸라기 땅의 개발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변변한 전시관도 하나 없이 소녀상마저 옮기네 마네 하게 된 한국. 그동안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 발맞춰온 중국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난징에서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자식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고를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여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회장과 이 여성의 사이에는 6살 난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불찰이 세상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고객과 직원, 주주, 협력업체,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면서 밝혀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에 만나 노 대통령 취임 뒤인 198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 도입 가격 인하분을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 내립니다. 이희상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 도입 가격 인하폭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 요금 인하율을 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총 20.7%를 인하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에도 또다시 9%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연동제는 매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초과해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57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41,370원에서 37,940원으로 지금보다 월 3,430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요금이 내리면서 요금 인하에 따른 체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소비자 물가는 0.18%포인트 인하되고 생산자 물가는 0.24%포인트 내린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상입니다.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10억 원의 거액을 가질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상관없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56%는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17%, 중학생 39%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윤리의식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날씨를 이수경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의 수온주는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추위가 한층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수온주는 영하 3도 안팎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3도, 대구 5도, 광주 6도, 부산은 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겠고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점차 흐려져서 낮에 중부 서해안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에는 그 밖의 지방까지 점차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제주도 산간에는 내일 2에서 7cm 정도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이번 눈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승선, 변희철, 기술 장기환,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페브리즈 남양유업 제공이었습니다.